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돌세 즈음에서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인디아 공산당 마수주의 중앙위원회, 칠레 막슬레닌주의 혁명당, 파라과이 공산당 중앙위원회, 네팔 공산당 연합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러시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몽골, 수리아, 캄보지아 등 많은 나라의 정당 지도자들과 정계, 사회계, 경제계의 고위 인사들, 그리고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축전과 축하 편지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시고 김정일 동지께서 강화 발전시켜 오신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조선은 주체 사상의 기치 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달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캄보지아 인민당 중앙위원회에서 축전을 보내왔습니다.